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장미라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노래 들려주는 시장에서 뵙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꼭 못 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어느 사이엔가 우물 안만큼이나 휑하게 깊어진 하늘 아래로 색채가 빈곤해지고요. 모든 생명이 고운 자태를 잃어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 누렇게 물들었던 들판도 이제는 황량한 모습이죠. 도시도 시나브로 누렇게 물든 낙엽들이 이리저리 쓸려다니더니 이제는 정말 살풍경한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셸리는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 하고 노래를 했지만 저는요, 저도 모르게 아, 벌써 라고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마치 마음이 베인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절을 붙잡을 수는 없지요. 오히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계절의 운치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악의 세계에는 비발디의 사계나 샤를 트레네라메르처럼 계절을 따라 사랑받는 노래들도 있지만 그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들 주위에 늘 맴도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자, 이은하의 밤차부터 오늘 노래 들려주는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하의 밤차 나갑니다. 멀리 기시기울에 나를 두고 멀리 간다네. 이제 이제야네 잊지 못해. 여러분, 오늘은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요, 음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아, 뮤지컬 아시죠? 뮤지컬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지금 갑자기 그 남한산성 생각이 나요. 그 신문의 남한산성을 극화해서 뮤지컬화해서 지난번에 그 문화재단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었지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음악이 많이 거기에 이제 섞여 있었어요. 많이 이제 거기에 같이 속해서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그 뮤지컬에서 보면은요, 그 현대 사회에서는 그 뮤지컬이란 단어는 일반 명사로 폭넓게 쓰이는 말이죠.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은요, 뮤지컬이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물론 음악의, 음악적인, 음악을 활용한 뭐 공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뮤지컬에서 음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자 이유 있습니다. 자, 창작 뮤지컬의 초연 무대를 보러 갈 때 말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음악인데요. 아무리 소재가 훌륭하고 볼거리가 많더라도 음악만큼 고스란히 티가 나는 부분은 흔치 않죠. 열심히 준비한 것이 크게 돋보이지 않는 일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제일 먼저 빈틈이 보이는 부분도 바로 뮤지컬의 음악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 남한산성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요. 그 음악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것이 그 뮤지컬이 사실 인조의 어떤 그, 정말 그, 그죠, 어떤 순환의 시대, 인조의 순환. 그죠, 남한산성에 와서 황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엮은 것이긴 했었지만, 그 음악 자체가 저는 제 나름대로는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 어떤 인조가 항복하는 그 부분들이 더 슬프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자, 노래 한 곡도 듣고요. 다음 이야기 엮도록 할게요. 백지영이 부릅니다. 내 기회 캔디.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해준대도 나는 알아. 네, 뮤지컬 나만 산성은 정말 스케일이 참 큰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공연을 하거나 드라마를 할 때 보면 성공 여부, 성공한 드라마나 뮤지컬은 분명히 그 음악이 우리 입가에 남아요. 그죠? 입가에 남는 멜로디의 존재 여부로서 공연의 그 성공 여부를 가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감히 제가 말을 드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래요. 이미 안방극장 드라마에서도 캐릭터에 따라 테마 음악이 등장하는 시대가 됐지만 뮤지컬에서 목적 없이 떠드는 선율, 그때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 걸 만나면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 걸 봐서는 뮤지컬의 음악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집어서, 제가 사실 음악의 문야인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음악 들려주는 시장에서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노래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단순했어요. 그 공연은 한 3시간 남짓 공연을 했는데요. 노래에 나오는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 토대는 쌓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음악이 그저 각각의 등장인물이 겪는 극한의 감정만을 반복해서 묘사를 하는 것 같았고요. 마치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 잽이 없는 훅만 날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왜 권투할 때 보면 잽도 막 날리고 훅 가로 훅을 날려야 되는데 훅만 날리는 느낌, 큰 스케일만 잡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크게 휘두르기만 하면 주먹의 속도감도 떨어지게 마련이죠. 어쩔 수 없이 둔탁해지게 마련인 거예요. 필요하다면 잔주먹도 날리고 슬쩍 헛손질도 더하는 노련함이 필요한 건데, 아, 저는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아, 잽은 없고 훅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보신 분도 계셨겠지요? 남한산성 뮤지컬. 스케일은 굉장히 컸습니다. 아, 다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악에서만큼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훅만 날렸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자, 이승철이 부릅니다. 사랑 참 어렵다. 내 맘을 다 줘도 왜 항상 떠나가는지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참 어렵네요 문득 보고 싶어서 문득 그리워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 온통 너로 가득 차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람 참 어려워 뮤지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남한산성 뮤지컬 내용을 잠깐 훑어보고 갈까요? 자, 조선의 왕 인조가 적의 수장 흉타이지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우리 역사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 중에 하나죠. 뮤지컬 남한산성은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소재로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선조들의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되죠. 남한산성은요, 죽어서 살아야 한다는 김상헌, 오달재 등이 주장하는 척하와 살아 치욕을 견디고 내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최명길의 화친이 아주 팽팽히 대립하면서 중심뼈대를 이룹니다. 그런데 척하와 화친이의 중심 대립각을 전개하기보다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사람들 하나하나에 시선을 맞추고 있죠.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요. 그 거친 역사의 물거리에 휩쓸린 다양한 삶에 시선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 속에서 아군과 적군, 위정자와 민중이 모두 동등한 시선을 부여받습니다. 척하와 화친의 갈등이 아주 팽팽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한 왕, 인조의 고민이 부각됩니다. 자식 같은 민중을 버리고 떠나면서 아주 허허롭게 산성으로 눈구경 간다 하는 인조의 말 속에는 짙은 페이소스가 느껴집니다. 조선의 노비 출신에서 청나라 역관으로 돌아온 정명수는 자신을 낳은 나라를 유린하는 것으로 천대받은 세월을 도려내려고 하지요. 죽음으로써 삶을 도모해야 한다는 김상헌은 강을 건너는데 도와준 뱃사공이 천군에게 도움을 줄까봐 목을 베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죽이는 모진 정치가의 고뇌를 드러냅니다. 대신들의 멸시를 이겨내고 역사에 목숨을 구걸한 인물로 기록될 줄 알면서도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 역시 거친 역사의 풍랑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충실의 면모가 엿보입니다. 거친 역사 속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다하는 이들에게서 생각과 행동은 다르지만 모두 소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또 엮도록 하고요.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마리오가 부릅니다. 슈퍼맨. 친구이기에 마지막까지 웃어주는 사람이기에 세상에 지쳐 넘어질 때 사랑에 미쳐서 쓰러질 때 웃으면서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너는 나만의 슈퍼맨. 짧은 전화 한 통화에 언제나 바람처럼 달려와 말없이 채워주는 소주잔에 채워지는 텅 빈 내 맘. 고맙다는 그 말하지 않아도 그것도 미안하다 그 말하지 않아도 항상 내 손 잡아주는 너는 나만의 슈퍼맨. 너와 나의 꿈으로 하나의 힘으로 세상 바꿔보자던 어린 날의 친구야 소중한 친구야 우리 영원히 함께해. 슈퍼맨 슈퍼맨 everybody 보고 싶을 때가 또 있었나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중해 넌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토록 나의 눈물 닦아주고 나를 웃게 만드는 너는 나만의 슈퍼맨 한두 번 주먹 다짐해 싸우고 뒤돌아서 욕해도 어느새 어깨 동무하고 있어 너와 난 어쩔 순 없어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너와 나 서로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다 알아 항상 곁에 있어주는 너는 나만의 슈퍼맨 너와 나의 꿈으로 하나의 힘으로 세상 바꿔보자 넌 어린 날의 친구야 소중한 친구야 우리 영원히 함께해 Superman, Superman, yeah. I call your name 1년 동안 훌륭해 영원한 나의 슈퍼맨 Super, super, superman Everybody loves you, man 모습 또한 눈물해 내 친구는 슈퍼맨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 무엇과도 못 바꿀 친구 어떤 일에도 웃어줄 친구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해줄 거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그치 또 미안하다 그 말하지 않아도 항상 내 손 잡아주는 너는 나만의 슈퍼맨 너와 나의 꿈으로 하나의 힘으로 세상 바꿔보자 넌 어린 날의 친구야 소중한 친구야 뮤지컬 나만 선생은요, 그 시문의 원작과는 다르게 사막사 중에 한 명인 오달재를 극의 초반부터 등장시켜서 극 초반 척화란 쪽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또한 그가 사랑하는 애처 매향과 아내 남씨 부인을 등장시켜서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를 가미하는데요. 임신한 남씨 부인과 매향이 청나라 군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매향은 남씨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처해서 정명수를 유혹한 후에 그러니까 남씨를 오달재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만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는 매양의 호의를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이는 남씨 부인의 모습은 좀 아쉬웠어요. 어차피 이렇게 내세워서 그걸 다시 만든다면, 그죠? 그 소설을 극화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씨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살 길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사대부 아녀자의 도리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김상원과 최맹길의 갈등에 버금가는 것인데요. 작품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조금 안타까웠답니다. 그리고요, 그 극적 그 구조로만 본다면 뮤지컬 남한선성은 오달재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척화와 화친의 한 대립각으로 오달재가 존재하며 그를 중심으로 매형과 남씨 부인과의 멜로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사막사의 절개를 보이며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오달재가 그렇게 하지요. 치기어린 젊은 유생인 오달재를 거대 서사의 중심에 세우기보다는 그게 구조에서도 균등한 시선을 유지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보면서 정치에 무심하고 애국심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삶의 자리를 지켰던 뱃사공. 그 뱃사공은요, 김성원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건 역시 당시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 민중으로는 광대 부부가 등장하는데 임금의 우유부단함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똥찌개를 쥐고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현실감이 부족한 위정자에게 한수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광대 부부는 민중을 대표하면서도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초월자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극적으로는 코믹, 릴리프로서 정말 그 엄숙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척하와 화친이 대립하는 장면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그 저 나름대로 그 드라마, 그 뮤지컬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들,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결과, 이 극 중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뱃사공도 아니고요. 그 민초 중에서 정말 그 광대 부부가 역할을 충실하게 해줬고요. 그 광대 부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민초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글쎄요. 자, 노래 하나 듣습니다. SG 위너비가 부릅니다. 사랑해. 다시 한 번만 날 사랑해줘요. 그댄 날 벌써 잊은 건가요? 다시 한 번만 날 돌아봐줘요. 전화도 한 번 없는 그대가 나는 너무나도 야속해 술을 마셨어요. 그대가 싫어하는 담배도 나는 그댈 위해 며칠째 끊고 있었는데 어제 그대의 집 앞에서 밤이 늦도록 기다렸는데 좋아하던 그 노래 오 나는 웃어도 눈물이 나 그 노래 그 가사가 얼마나 와닿던지 다시 한 번만 날 사랑해줘요 그댄 날 벌써 잊은 건가요 다시 한 번 들어봤습니다.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 사랑해. 저는 사랑해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랑해 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이런 말 참 잘 써요. 제가 뭐 이렇게 직접 말 얼굴 보고는 잘 못하지만 어떤 그 이제 인터넷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댓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인사말을 남겨낼 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 말을 참 잘하는 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참 좋아요.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직접 말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도 정말 글로 남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사랑해.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지요, 오늘? 어제는 어땠어요? 어제는 제가 사실은 지하철 안에 참 오래 있었어요. 그러느라고 하늘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 잠깐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오니까 눈이 내렸어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눈비가 내렸던 기억이 잠깐 나네요. 성남은 어땠는지요? 성남도 눈이 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정말 눈이 많이 온다고 메시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에서 저쪽 시장 쪽을 내려다보면서 눈 오는 풍경을 하나만 찍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정말 사진을 못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잠깐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뭐. 양수경의 노래예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양수경이 부릅니다.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어떤 그 정말 뭐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이런 예술가를 떠나서 인생 예술가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어떤 예술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질곡도 있고요. 아, 정말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든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비경도 있기에 있었겠지요. 근데 아름다운 비경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그 힘든 부분들을 좀 달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뭐 아니면 사람 사는 게 다 이렇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데요. 그런 고비고비 넘기면서 어떤 그 예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뭐 아름답고 아주 멋진 비경만 숨어있는 그런 예술은 아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리자고 보면, 저의 인생을 놓고 보자면, 볼 때 그림을 그리자고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황홀한 그런 것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그 깊이는 있는 것 같아요, 심오한. 아, 가다가 정말 깜짝 놀랄만 어떤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신성은이 부릅니다. 미소 속에 그친 그대.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넌 내 사랑 집어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난 난 네 사랑 하늘이 맺어준 넌 내 사랑 네가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이야 다시 태어나도 너만 바래 다시 사랑해도 너만 바래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네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모든 게 악몽일 거라 난 생각했어 리얼했던 꿈이었길 나는 바래 널 바래 아직도 널 원해 다시 돌아봐도 말아요 네, 요즘 노래를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 희망을 바라는 그런 가사들이 참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따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시대? 이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어떤 희망을 바라는 그런 곡들이 많이 쓰여지는 것 같고요. 아, 또 이제 좀 풍겨가면 그때는 좀 여유롭게 뭐 좀 힘든 것도 생각을 하고 막 어떤 가까운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가사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요즘에 보면은 희망을 바라는 그런 가사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잠깐 이 얘기 하다가 다른 이야기 하긴 좀 그렇죠? 벌써 57분 됐습니다. 아, 저희가 노래 들려주는 시장이 다 끝날 때가 됐어요. 제가 마지막 노래로요. 브라운 아이걸스의 신청곡이에요. 뭐 사인인지 이걸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틀고 틀어드리고요. 저희 오늘 노래 들려주는 시장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좀 고르지가 못해요. 그죠? 조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들을래. 알려주는 시작.